50 languages. 76. 76. 76. إبداء الأسباب 2. 이유 말하기 2. 이유 말하기 2. لما لم تأتي؟ 당신은 왜 안 왔어요? 당신은 왜 안 왔어요? كنت مريضة. 저는 아팠어요. 저는 아팠어요. لم آتي لأني كنت مريضة. 저는 아파서 안 왔어요. 저는 아파서 안 왔어요. لما لم تأتي هي؟ 그녀는 왜 안 왔어요? 그녀는 왜 안 왔어요? كانت متعبة. 그녀는 피곤했어요. 그녀는 피곤했어요. لم تأتي لأنها كانت متعبة. 그녀는 피곤해서 안 왔어요. 그녀는 피곤해서 안 왔어요. لما لم يأتي؟ 그는 왜 안 왔어요? 그는 왜 안 왔어요? لم تكن لديه الرغبة. 그는 관심이 없었어요. 그는 관심이 없었어요. لم يأتي لأنه لم تكن لديه الرغبة. 그는 관심이 없어서 안 왔어요. 그는 관심이 없어서 안 왔어요. ولم لم تأتوا؟ 여러분들은 왜 안 왔어요? 여러분들은 왜 안 왔어요? سيارتنا كانت معطلة. 우리의 자동차가 손상됐어요. 우리의 자동차가 손상됐어요. لم نأتي لأن سيارتنا كانت معطلة. 우리의 자동차가 손상돼서 안 왔어요. 우리의 자동차가 손상돼서 안 왔어요. لما لم يأتي الناس؟ 왜 사람들이 안 왔어요? 왜 사람들이 안 왔어요? قد فاتهم القطار. 그들은 기차를 놓쳤어요. 그들은 기차를 놓쳤어요. لم يأتوا لأن القطار فاتهم. 그들은 기차를 놓쳐서 안 왔어요. 그들은 기차를 놓쳐서 안 왔어요. ولم لم تأتي أنت؟ 당신은 왜 안 왔어요? 당신은 왜 안 왔어요? لم يسمح لي. 저는 허락을 못 받았어요. 저는 허락을 못 받았어요. لم آتي لأنه لم يسمح لي. 저는 허락을 못 받아서 안 왔어요. 저는 허락을 못 받아서 안 왔어요.